한일 부녀의 결성 아흔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25일 평양의 여성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관계부문 여맹일꾼들, 여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 15, 1926년 12월 26일 강만석 어머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시어 주체적인 여성 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결성하도록 하셨다고 하면서 반일부녀회의 결성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자 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여성운동 발전과 여성들의 사회정치 생활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체의 조선여성운동의 영광스러운 역사에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만석 어머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숭고한 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우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여성운동 사상과 영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시며 조선여성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켜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여성중시 여성전중의 정치는 오늘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대에 의해서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여성들과 여맹원들이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들고 주체의 조선여성운동의 전통과 역사를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협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